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ómo comenzó la historia de amor entre Han Geng y Selena? Han Geng y Selena se conocieron en septiembre del 2017 durante los Golden Rooster Awards, una importante ceremonia de premiación a la excelencia cinematográfica en China continental. Anunciaron su noviazgo el 9 de febrero del 2018, el mismo día del cumpleaños del cantante. Rápidamente se convirtieron en una de las parejas más glamurosas de Asia. El 17 de junio de este año, los medios asiáticos difundieron un acta de matrimonio en el que figuraban los nombres de los artistas chinos y reportaron que la pareja se había casado en Hong Kong. No obstante, a los pocos días se conoció que el acta era un registro de intención de matrimonio. Conforme lo establecen las legislaciones de Hong Kong, si una pareja desea casarse, debe presentar una intención de matrimonio con 3 meses de anticipación. Si durante este tiempo nadie se opone, la boda puede realizarse en conformidad con la ley. El 31 de diciembre, Han Geng y Selena Jade publicaron una foto en sus cuentas de Weibo y Han Geng escribió: "Hola, mi esposa Selena Jade". Mientras que Selena Jade escribió: "Hola, mi esposo Han Geng". Se dice que Han Geng y Selena Jade celebraron su boda en Nueva Zelanda el 30 de diciembre. Día tras día la fatiga se acumuló en mi pecho, haciéndome sentir como una piedra, sin poder hacer nada. En este momento solo quiero en voz alta decir no. Say no, Han Geng. 石头没有什么能帮。 现实在夜晚看起来多美，却不断有谁被理想在破碎，让你享受，让你觉得心好累。满爱是不是人仅有的安慰，快乐像象征故事里的调味，谁都逃不掉这满身铜臭味。这一刻感觉到风吹，这轻松有多么久违，怎么多年对与不对全都忍了吞了消化了所有的滋味。我只想在此刻大声的 say no， 痛痛快快放纵了自己 say no， 哪怕用一身伤口换这一刻的放手。日复一日疲倦累积在胸口，躺下来感觉自己像石头，没有什么能保留，哪里选择 say no， 痛痛快快放纵了自己 say no， 哪怕用一身伤口换这一刻的放手。日复一日疲倦累积在胸口，躺下来感觉自己像石头，没有什么能保留，哪里 incluso si hoy se convierte en ayer, estás a mi lado, tal y como el día que soñé. Quédate conmigo para nunca más extrañarte. Yo siempre estaré a tu lado. Make it count. Chen. Time, 시간은 기묘한 존재. 지나간 후에야 아쉬워하네. 달콤한 꿈 눈 뜨면 선명했다가도 이내 금세 또 아득해져 사라지네 랄라. 여기 너와 나 지금 이 순간 꼭 담아두려 해. 내 마음 깊은 곳에 편하게 포개진 손을 감춰 오늘의 공기마저도 모두 기억해. 너무 소중해. 손 make it count. 오늘을 기억해줘요. 옅은 바람과 꽃 피우던 일부 일초를 make it count. 그럼 난 영원해져요. 모든 순간을 모아 그대에게 줄게요. 딱 두 배니까 하루가 짧아 매일 그리운 눈 또 처음 날 이대로 시간은 멈췄어 네 마음을 속삭여줘 So make it count 오늘을 기억해줘요 옅은 바람과 꽃 피우던 1분 1초를 make it count 그럼 난 영원해져요 모든 순간을 모아 그대에게 줄게요 겨울이 가도 녹아 내리듯 모든 게 아름다워지면 그때 꼭 다시 말해줄게요 끝없는 시간을 함께 너 예쁘다 오늘따라 더 So make it count 오늘을 기억해줘요 옅은 바람과 꽃 피우던 1분 1초를 make it count 그럼 난 영원해져요 모든 순간을 모아 그대에게 줄게요 꿈꾸던 날 En una noche entre lágrimas y estrellas, con un corazón profundamente lastimado, ¿puede el sol brillar en mi cielo? Me quedé sin aliento al otro lado del tiempo, pero podemos recuperar los hermosos recuerdos que hicimos juntos. Demo 1. D.I. Kim Hambin. Salaya겠지 너는 곁에 없지만 아니 곁에 없던 걸 내가 먼저였어 나 애써 참아야겠지 많이 눈물 겪지만 내 모든 말이 핑계겠지만 결코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야 너무 어렸던 거야 내겐 어렵던 거야 사랑이 사람이 사는 일이란 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라도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어긴 꿈에서 깨어나고 덕분에 사는 것 같았다고 그 말을 건네주지 못했네 끝까지 무지하게 대했네 이놈의 이별은 대체 익숙해지지가 않네 끝이 아니기를 바랄게 난 너를 꼭 다시 또 봐야 돼 시간의 숨통이 끊어진 기억에 저편에 두고 온 우리까지도 슬프고 아름답게 만든 추억을 현실로 가져와 끝내기 아쉬운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야 돼 yeah.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라도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별의 눈물에 갇힌 밤 깊은 어둠에 닫힌 밤 내 하늘에 해가 뜰까 그냥 바람이 되어볼까 매일 슬픈 꿈을 꾼다 상실 속에 춤을 춘다 누가 빛이 되어줄까 너는 손을 내어줄까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라도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나 그때 내가 꼭 의리 지킬게 Quiero amarte más y más para no perderte nunca. Quiero ver el cambio de las estaciones junto a ti. Todo lo que eres es todo lo que soy. You are my life. FT Island. Quedarme dormido pensando en ti es siempre un terror. ¿Qué debo hacer mientras te anhelo? No one. Lee Hi, Fit B.I. No. 남은 적도 없는 나의 님은 대체 어딜 그리도 급하게 가시오. 누구 없소 대단히 별볼래 없는 나의 하루하루엔 필요해 별래. 어지러운 도시와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날 데리고 도망가주오 몰래. 누구 없소 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하고 싶어 싶어 외로운 거 두고 싶어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I don't know. Venir al principio, no sentía nada por ti. En algún momento eso comenzó a cambiar. Sin darme cuenta ya pensaba en ti. No hay nadie más para mí. Tengo que decirte que mi corazón está a punto de explotar por ti. Nobody. Blue D. Fit Mino. 생각조차 못했어. 처음엔 너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변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널 떠올리고 있잖아. Kiss me 이런 적 없는데 나의 마음이 자꾸 너를 원해. Cause I love you 지금도 널 생각해. 넌 어떨까. Because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너밖에 난 안 보여. Nobody nobody nobody 내 맘에 가득해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멍하니 널 생각해. 너도 나와 같을까. 이미 알고 있지만 듣고 싶어. 난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전화를 걸어와. 떨리는 나의 목소리를 알면서도 넌 모르는 척하며 괜히 말을 돌리네. 나를 봐줘요. Gotta tell you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넌 어떨까. Because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너밖에 난 안 보여. Nobody nobody nobody 내 맘에 가득해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멍하니 널 생각해. 너도 나와 같을까. 이미 I know. 처음 봤어 ivory 민무늬 원피스가 그리 화려해 보이는 건 향기가 풍겨 변방 뚫려 오늘 little mirrors 내게 appeal 해보려고 내 앞에 낮출보가 돼 스킨십도 못하네. 손금은 넌 뻔하고 손 좁아 하긴 두렵네. 평생 나를 묶인데 지금 입담은 초등생 정치기 전에 다시 널 공부해. Because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너밖에 난 안 보여.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내 맘에 가득해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 Nobody, nobody, nobody, nobody 멍하니 널 생각해 너도 나와 같을까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조차 못했어 처음엔 너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변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널 떠올리고 있잖아 Una flor de primavera cayendo en el otoño. Eso es el paraíso. Feeling CN Blue. A flower in the spring, fall a leaf in the fall. There is the paradise. A teardrop in my face, be so sweet in my face. There is the No te vayas de mi lado. Escucha lo que tengo que decir. Escucha lo que queda en mi corazón. Si el tiempo se detiene, iré a tu lado y te daré el resto de mi amor. Beautiful lie. Minzy. Even만큼은 참지 못해 you know, you know 알고 있잖아 거짓말에 속아준 내 맘도 너를 위해 흘리던 눈물도 Estoy quedando sin aliento. No puedo pensar con claridad. No puedo controlarlo. Te quiero. Hush. Miss A. 숨소리가 들려. Yeah. 몸이 녹아내려. Yeah. 견딜 수가 없어. Yeah. 참을 수가 없어. Yeah. 숨이 달아올라. 바로 난 yeah. 걷잡을 수 없어 I'm losing control 내가 왜 이러니 Hurry, hurry, boy 너를 원해 Kiss, kiss, kiss, baby Hush, hush, hush, baby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아줘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come to me, come to me Oh,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비밀스런 발에 Kiss, kiss, kiss, baby Baby, hot, hot, 뜨겁게 날 꼭 녹여줘.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come to me, come to me, oh,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숨소리가 들려. Yeah. 몸이 녹아내려. Yeah. 견딜 수가 없어. Yeah. 참을 수가 없어. Yeah. La verdad duele, pero las mentiras se marchitan. Run for your life, Tiffany Young. Tengo miedo de los días sin ti, y trato de aferrarme a ti con seriedad, pero sin ninguna promesa me dejas. Dream Girl, Shiny.

Me estoy preparando esparciendo flores sobre el camino por el que volverás a mí. Flower Road, Big Bang. Yeah, yeah, yeah. Oh.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의식 없이 밝힐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빛 한 주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꽃길 그곳에 너로 인해 설 수 있던 롤리폴리 토이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어리다 아아 참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로 외로운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right. 많이 울기도 하지만 웃은 일도 많아 내 머릿속 안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이듬해만 나고 싶으면 Yo, 1년 365 이 세상 하나뿐인 넌 내 음악의 모티브 날 일깨워주는 인 네 커다란 꽃밭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바담바담 너란 만개 안고 채색은 10만개 무한대 거대한 울림 비발디의 사계 아직도 그대 내 맘에 담을 수 없는 dream 내 눈을 의심하지 You're my magical queen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어리다 아아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 길 ¿Cómo puedo regresar a nuestro principio? Era ese tiempo en el que teníamos el mismo corazón. Me estoy ahogando en ti. No me abandones así. Un minuto. Un segundo. Toma todo mi tiempo para ti. Not mine. Day 6. I'm

신경쓰여 괜히 너의 눈치를 보게 돼.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부를 때도 오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네. 더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여자로 보일까.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오늘따라 나 취했나.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아는 줄.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점점 너에게 빠지는 줄. 신기함 난 지놓지 모르겠지만 이 내 문제가 감기인가. 온몸이 떨리고 왜 심장이 뛸까. 너와 내가 그어왔던 친한 친구라면서 네가 그딘게 넘는 바로 맞춤편. 가까워진 얼굴 아름다운 너 오늘따라 심장이 내게 반응하는 걸. 이거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여자로 보일까.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나. 오늘따라 화장이 잘 됐나.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점점 너에게 빠지는 줄. 쳐다보지 마. 에,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니까. 내 마음 넌 모르겠지만 복잡한 이 감정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오늘따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Me haces mucha falta. Si tan solo pudiera sentir mi corazón, no me importa si todo el mundo me deja solo. Solamente quiero que tú te quedes a mi lado. Extraño nuestros recuerdos. El otoño es demasiado frío cuando estás solo. Mi corazón te necesita. Lonely Astro. I need your love, I need you more. 난 여기 있는데. I need your love, I need you more. Oh, yeah. Hey, hello, 잘 지내니? 나 없이 어떠니? Hello, 나는 없이 많이 힘들어. 나 버거워. 처럼 돌아와 주라. 내 능력이 부족한다면, 내 사랑은 느껴졌다면, 이제는 확실히 할게. 그니까 돌아와줘 baby. Hello, 눈이 눈물에 달라진 나의 마음이 가슴이 하나 둘씩 잊혀져 가는데. Where 보이질 않니? I'm lonely again. 내게만 붙여야겠어.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도 너만은 내 옆에 있어. 그리워져 우리들의 추억. 혼잔 가을이 너무 추워. Baby 너무 보고 싶어. 내게 묻고 싶어. 너의 대답을 난 듣고 싶어. I need your love, I need you more. 내 가버렸던 사람만 날 두고 떠났지만. I need your love, I need you more. 네가 없는 내 맘 I'm lonely again. 네가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멀리 멀리 가버렸어. Please come back. 돌아와줘. Lonely lonely lonely 날 안아줘. Lonely lonely lonely 나를 홀로 홀로 홀로 두고 가니까 미워. 돌아와줄래. La noche sin ti es solitaria. Eso me enferma. Tengo que admitirlo. Te necesito a mi lado. Juntos seremos uno solo. Runaway, Eric Nam.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잠이 안 오는 밤 내 머릿속에 넌 떠나질 않아. 생각을 비워도 심장은 뛰고 밤새 뒤척여.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We could go, we could stay. They'll never know. So let's run away, 시간 아침이 오지 않음 좋겠어 이대로 조금 더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We could go, we could stay They'll never know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Station K-Pop trae para ti los mejores especiales. Entérate y disfruta de tus grupos y artistas favoritos. Donde encontrarás música, datos curiosos y mucho más. Prepárate, disfrútalo y sé parte de este viaje auditivo por Asia. Debutaron un 16 de enero del 2014, alcanzando con su primer mini álbum los primeros lugares dentro de charts coreanos y en el ranking semanal Gaon Chart por ventas físicas. Entraron en el ranking semanal de álbumes mundiales de Billboard y permanecieron en el Billboard Social 50 durante 84 semanas consecutivas, convirtiéndose al mismo tiempo en la primera banda de K-pop en aparecer en esta importante lista. Se han consolidado como un grupo de talla mundial al ser galardonados en categorías como Worldwide Performer, Best Worldwide Influencer y World K-Pop Star. Además de convertirse en el primer grupo de su agencia en alcanzar 1 millón de oyentes en Spotify, lograr sold outs e incluir en sus tours a diversas ciudades fuera del continente asiático. Por esto y mucho más, en Station K-Pop celebraremos el sexto aniversario de GOT7. De lunes 13 al domingo 19 de enero, escucharás una serie de programas especiales donde te presentaremos diversas facetas y aspectos de estos 7 afortunados chicos que se han convertido en un fuerte exponente del K-Pop. Mantente al pendiente de nuestras redes sociales para conocer los horarios de emisión solo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Te gustan las historias de terror? Historias de miedo para contar en la oscuridad. ¿Te gusta el miedo? ¿Y disfrutar de canciones de K-pop? Bienvenidos a Sótano Turro. Yo soy DJ Jess y yo. Cada semana una investigación nueva. No te lo puedes perder. Todos los viernes a partir de las 8 de la noche. Solo a través de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